오만한 까마귀. 아주 먼 옛날 어느 망고숲에 한 까마귀 떼가 살았어요. 오늘은 까시가 휴가를 떠나기 전 남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잔뜩 들떠 있었어요. 이건 까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망고파이예요. 아, 고마워요, 까까부인. 그리고 이 잣나무까지랑 송진도 봐주세요. 혹시 언제 어디에 둥지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각시.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요. 그렇게 친구들이 준비한 모든 선물들을 받고 난 까악시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까악시는 훨훨 날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마을과 도시를 지나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을 본 순간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번개 소리가 들리더니 곧 비가 올 것처럼 어두워졌어요. 그는 재빨리 나무 안으로 몸을 숨겼죠.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잠을 청해야겠군. 비를 맞으며 비행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지. 까악시가 나무에 자리를 잡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재빨리 나뭇가지 너머로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몰래 훔쳐보았어요. 곧 비가 내리려나 봐. 야호! 저것들은 도대체 뭐지? 날아다니네? 그럼 새인 건가? 그런데 저들은 너무 아주 아름다운걸. 까마귀인 까악시는 공작새를 태어나서 처음 보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는 자신의 검은색 깃털과 그들의 밝고 크고 화려한 깃털을 비교해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는 더 이상 까마귀로 살기가 싫어졌어요. 온통 새까맣고 못생긴 날 좀 봐. 나도 저들처럼 생기고 싶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예쁘잖아. 그렇게 까악시는 밤낮으로 며칠간 공작새들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공작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어떡해요? 그는 그들을 따라 딸기를 먹기 시작했고 그들처럼 춤을 추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건 아름다운 공작깃털이잖아. 그날 이후부터 까악시는 떨어진 공작새의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깃털이 충분히 모였을 때쯤 떠날 당시 가악시가 자신에게 선물해준 송진을 이용해 공작 깃털을 자신의 꼬리에 붙였어요. 아, 나도 이제 공작새가 되었어. 마침내. 꽉!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유후! 자신이 공작새가 되었다고 생각한 까악시는 다시 집으로 훨훨 날아갔어요. 돌아온 까악시를 본 까깍 부인은 다른 모든 까마귀들을 불러들였고 머지않아 모두 까악시의 둥지에 모이게 되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까악시. 여행은 좀 어땠어요? 저희 까마귀들은 당신이 정말 그리웠어요. 여행은 꽤 괜찮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못생긴 까마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공작새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당신도 까마귀인걸요? 어떻게 까마귀가 못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제 망고 파이를 가져왔어요. 고맙지만 저는 이제 공작새이기 때문에 오직 딸기 종류만 먹는답니다. 까마귀들은 까악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여전히 까악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는 결심하기에 이르렀죠. 저 못생긴 까마귀들. 왜 저들과 함께 지내야 하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공작새들 옆이야. 그렇게 까악시는 공작새와 살기 위해 떠났어요. 이제 저도 공작새가 되었으니 당신들과 함께 지내면 어떨까 하는데요. 공작새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리곤 이 이상한 공작과 함께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까악시가 붙여놨던 공작 깃털들이 모두 떨어져 버렸어요. 오, 너 공작이 아니었잖아. 난 당연히 공작이지. 나는 너희처럼 먹고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심지어는 너희처럼 밝고 다채로운 깃털도 갖고 있는걸. 우리와 같은 깃털이라고? 너 까마귀구나. 아니 난 아니야. 네 어두운 깃털 덕분에 네가 더 잘생겨 보이는데. 뭐라고? 공작새들은 까마귀의 아름다운 까만 깃털을 부러워했어요. 까마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네 깃털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그리고 또 그것 덕분에 넌 하늘 높이 날 수 있잖아. 우리는 깃털이 너무 길어서 아주 낮게밖에 날지 못하는데 말이야. 우리도 너처럼 하늘 높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고작 우리 같은 공작이 되고 싶어서 네 아름다운 까마귀 가족들과 친구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창피해라. 집에 가. 네 본래의 모습에 행복을 느끼라고. 마침내 까악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까악 부인. 아직 저한테 화나신 거 잘 알아요. 물론 그래도 싸고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다가 저는 제 하나뿐인 가족과 친구들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디 내 망고파이 좀 먹어볼 테야? 당연하죠. 제발요. 하루 온종일 딸기만 먹느라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모두들 정말 미안해요. 저는 까마귀고 제가 아무리 많은 깃털을 얻는다 한들 저는 영원히 까마귀로 남을 거예요. 돌아온 걸 환영해. 누군가를 따라 옷을 입는다거나 그들처럼 먹는다거나 그들처럼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이 되진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